H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UBS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우,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성재훈과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인데요. 7명의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았지만 결국 진범은 잡히지 않은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날의 일기의 마지막 시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2007년 5월 14일 아침, 수원 고등학교에서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언론은 학교에서 10대 소녀가 살해당한 사건이라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처음에는 사망한 소녀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닌가 했으나 조사하고 말 것도 없이 애초에 수원 고등학교는 남고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소녀의 신원을 알 만한 단서가 없었던 터라 여기서부터 사건의 수사는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문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미성년자였던 탓에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소녀를 노숙하던 소녀라 단정하고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역 노숙자들과 수원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움직이는 대장이 있는데 사망한 소녀는 이 노숙자들의 대장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됐고 노숙자 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 소녀를 구타하다가 소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고등학교 건물에 내다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경찰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경찰은 수원역의 노숙자들을 집중 조사했으며 결국 사건 발생 후 얼마 안 돼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두 명의 정신지체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범인이었을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두 명의 용의자는 진범이 아니었고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후 검찰은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던 가출 청소년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들을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경찰의 신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었는데요.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알려주면서 각인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조서까지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 간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2010년 7월 5명의 청소년들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해 누명을 쓰고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길게는 1년까지 옥살이를 했던 김모 씨 등 5명과 그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2014년 10월 26일 국가가 이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다루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소녀의 신원이 밝혀졌고 지적 장애가 있었으며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한 뒤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무고한 본인의 이기심과 권력을 이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의 일기의 마지막 시간 어떠셨나요? 평소 아픈 몸으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 버디버디나 싸이월드에서 친구를 주로 사귀며 그날도 친구를 사귀기 위해 나가다 변을 당한 안타까운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무고한 피해자. 사건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그날의 일기의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 소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6월 2일 목요일 미제 사건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날의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박세준, 그리고 오늘 그날의 일기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